자기야, 집 도착했는데. 아니, 너무 졸려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내 차에 태웠는데. 많이 피곤했어? 진짜 많이 피곤해 보인다. 아니, 여기서 좀더 자. 좀더 자고, 그러고 들어가도 되니까. 이제 좀안 졸려? 완전 내 등에서 완전 잘 자던데? 완전? 피곤하면 더 쉬었다 가도 되는데. 진짜 무슨 일 있었어, 오늘? 정말 많이 피곤해 보여가지고. 뭔일 없었으면 다행이고. 여기 뭐 묻었다. 잠깐만. 장난친 건데. 여기도 묻은 것 같은데. 자기 오늘 그냥 나랑 같이 있을까? 어차피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오늘 나랑 같이 있을까? 그러면 우리 집까지는 너무 머니까 근처에서 쉬었다가 내일 동물원이든 아니면 놀이동산 갈까 오랜만에? 아니면 내일 풍경 좋은 데 가도 되고. 그럼 오늘은 근처 가까운 데 가자. 그냥 오늘 잠 자고 내일 놀러 가는 거지 뭐. 자, 안전 벨트 매고 기다려봐. 내가 매줄게. 자꾸 속내. 자, 안전 벨트 맸으니까. 이제 출발한다. 자, 도착했다. 피곤하지? 얼른 씻고 자자. 나도 오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하네. 얼른 씻고 와. 다시 씻었어? 그러면 깨끗이 씻었나? 확인 한번 해볼까? 일단 양치 깨끗이 했나 볼까?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? 얼마나 깨끗이 닦았는지. 가만히 좀 있어봐. 자꾸 검사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. 그러면 검사가 더 오래 걸려.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 확인해봐야겠지. 안타까운 것 같으니까 일로 와. 내가 닦아줄게. 피곤하다고? 알겠어. 그러면 오늘은 닦아주기만 할게.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. 일로 와봐. 내가 깨끗이 닦아줄게. 근데 나 이렇게 자기 시켜주다 보면 자기 등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뭔가 등에다가 내 키스 자국 새기고 싶어. 오늘은 한세 개만 새겨야겠다. 알겠어. 피곤하니까 얼른 시켜줄게. 자, 발 들고. 눈 감고 아이고 이쁘다. 이제 나와 내가 물기 닦아줄게. 눈 감고. 아이고. 우리 자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슴이 너무 예쁜 것 같아. 오늘은 피곤하니까, 우리 자기 피곤하니까 넘어간다. 조금만 더 벌리고. 시원해? 속옷도 안 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냐? 오늘은 아무것도 안 입고 우리 자기 끌어안고 잘래. 이불도 되게 부드러운데, 우리 자기는 뭔가 따뜻하면서 부드러워. 그리고 자기가 등하고 나의 가슴이 닿는 게 뭔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심장 소리는 나에게 들리고, 나의 심장 소리는 자기한테 들리고, 그리고 자꾸 내 얘기가 자기 건드는 것 같아. 알았어, 오늘은 피곤하니까. 자자.